사다 말다 왜 돌아옵니까? 그냥 한번 해본 겁니까? 차라리 뒤돌아가세요. 보내는 맘 약해진가? 잠시 머물듯 스쳐가는 인연인 것을 웃으며 보내야 한다. 시리도록 나를 울려도 못 잊어 아파도 그게 바로 날 위한 겁니다. 그게 바로 날 위한 겁니다. 가거들라 날 잊어버려요. 그게 바로 날 위한 겁니다.